깨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을 지저귀는데 내림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.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. 바람만 휑하니 부네. 때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 이제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면 님은 곧 오실 것 같아.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오시려나. 바람만 때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